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돌새에 즈음하여 최근 여러 나라 잡지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잡지 국제리온계 지난해 12월호 이란 신문 이란 뉴스, 공고 신문 아프리카 주간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세계가 본 김정은 최고사령관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은 김정은 영조자께서 나라를 이끄신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조선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변모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조선이 김정은 영조자의 영도 밑에 앞으로 어떠한 사변들을 이룩하겠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